HUBS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심리학자의 타로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님 얼굴이 너무 빨간데요? 어디 아프신가요? 이마를 만져보니까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른 것이군요.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요. 그런데 손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안 되겠죠? 혹시 오다가 88계단에서 철퍼덕 넘어졌다거나 사람 가득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도치 않게 방귀를 좀 꼈다거나 그건 아니라고요? 말해주기 좀 그렇다면 손님께서 뽑아주신 타로카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타로카드 한 장을 뽑아볼까요? 그런데 손님의 빨갛게 상기된 얼굴이 도통 가라앉질 않는데요. 제가 얼른 가서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떠올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한 곡 들으며 잠시 기다려주세요. 선미, 열이 올라요. 자, 그럼 오늘의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네요. 그 안에는 떡방아를 찍고 있는 토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화랑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달 안에 토끼 말고도 다른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에는 귀여운 토끼를 호시탐탐 노리는 크고 무서운 호랑이가 있네요. 마치 달에 토끼가 산다면 그 토끼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도 살 거야 라는 논리성도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허무맹랑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서로 무관한 현상들 사이에 규칙이나 연관성을 찾아내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을 아포페니아라고 하는데요. 1958년 독일의 정신병리학자 클라우스 콘나트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사고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특성을 아포페니로 부르면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리스어로 아포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이라는 뜻이고요. 페니아는 보여준다 라는 뜻이죠. 둘을 연결한 아포페니아는 주변 현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 사고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아포페니아는 분석 심리학을 만든 카를 융이 말한 동시성을 경험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오후에 무심코 시계를 봤을 때 4시 44분이었는데 다음 날 오후에도 시계를 봤을 때 4시 44분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동시성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또한 유명 인사들 여러 명과 생일이 같을 때, 간밤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악몽을 꿨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아침 뉴스를 보았을 때도 우리의 의식은 의미를 찾으려 움직이죠. 즉 우연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아마 오늘의 손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어? 정말요? 여러분, 드디어 손님께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부끄러워 두근거렸던 심장을 달래셨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Speak Now. White veil occasion, but you are not the kind of boy who should be marrying the wrong girl. I sneak in and see your friends and her snotty little family all dressed in pastel and she is yelling at a bridesmaid somewhere back inside a room wearing a gown shaped like a pastry. 며칠 전 손님께서 운세를 봤는데 빨간색이 행운의 색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양 수업에서 빨간 아이템을 착용한 여자분이 계속 눈에 들어왔대요. 하루는 빨간색 가디건, 하루는 빨간색 구두, 또 하루는 빨간색 핸드백까지. 심지어 교양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되어 팀플도 같이 하고 꽤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운명의 짝이라 생각해서 용기 내서 바로 오늘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건 오직 손님만의 착각이었고 그 여자분은 뭐 그냥 빨간색을 좋아하는 분이었던 거죠. 이렇듯 예언이나 점술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려는 것도 아포페니아 심리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현상은 연관성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 짧게 가기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로 가게지만 과학과 법칙을 따지는 제 가게가 타로 가게들 중 최고라고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저희 가게는 근거 없이, 논리 없이,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초자연적 현상에 기대 타로풀이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저희 타로풀이 의심 말고 들어주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추리대학 병원의 신경과 의사인 피터 브루거는 외관상 서로 무관한 사물이나 사상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으려는 성향은 정신 이상과 창조성을 연결짓는다. 아포페니아와 창조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포페니아는 인간의 창의성을 발달시켜주기도 하지만 인지 및 사고의 오류와 착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양날의 검을 가진 심리, 아포페니아. 오늘의 손님은 그 양날의 검에 베어 그만 상처를 입고 말았네요. 이제서야 왜 손님의 얼굴이 사과처럼 붉어졌는지 이해됩니다. 더 로즈 레드. 날 끌어당기는 fireflies. Take 날 데려가 숨 막히는 시선 속에 비춰지는 moonlight 길을 찾아가 점점 가까이 내게 다가와 떠오르는 flashlight 빛을 따라가 쏟아지는 저 shooting star.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라디오 속 코너 알로호모라 시간입니다. 잠긴 문에 여는 역할을 하는 주문 알로호모라를 통해서 마음속 문을 열고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재밌고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포페니아라는 심리학적 현상이 적용된 영화 한 편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영화는 조엘 슈마워 감독의 넘버 23입니다. 아내로부터 넘버 23라는 제목의 소설책을 생일 선물로 받게 된 월터. 책을 읽을수록 점점 숫자 23의 저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책 속 주인공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숫자 23이 맴도는데요. 23쌍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체세포.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 23개. 주요 테러 사건 발생일의 합 23. 히로시마 원폭 투하 날짜의 합 23.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시간의 합 23. 부인과 처음 만난 나이 23. 만난 날짜의 합 23. 이렇듯 자신의 삶이 숫자 23의 법칙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데요. 이제 책의 주인공처럼 자신도 살인을 저지를 운명이라고 믿게 된 그는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는 환상마저 보게 됩니다. 과연 그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숫자 23의 비밀을 밝혀내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손님처럼 난처한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쥐구멍 속에 숨거나 투명 인간이 돼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난처한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진 낯을 회복하고 상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심어줄 수 있는 심리학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글라스나 모자처럼 뭔가를 감추게 하는 상품들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과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난처한 경험 또는 전형적인 일상 중에서 하나를 골라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평가 단계에서 참가자들 중 일부에게 선글라스를 직접 착용하거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도록 요청했어요. 실험 종료 후 참가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기와 혼자 조깅하기 중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난처한 경험이 있었다고 적은 참가자들 중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사회활동, 즉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선글라스는 그렇다 쳐도